거짓말을 걸었다. 오빠는 뭐해요? 오빠는 어디 살아요? 밤중에 자는데 네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. 왜 벌써 자요? 일어나요. 한강이나 보러 갑시다. 근데 이제 와서 내가 들이댔다니. 이제 와서 네가 피곤하다니. 형우가 없네. 어이도 없네. 이제는 추억도 없네. 밥 먹자고 말을 했었다. 한식은 어때요? 양식을 좋아하나요? 안주가 좋다며 한 병 두 병 네가 시켰다. 오빠 원샷해요.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. 근데 이제 와서 내가 싫어졌다니. 이제 와서 네가 헤이